내게 밖에 from King James to New Face 누가 뭐라 하든 step back and cool game 목엔 two chains 가져 two chains 돈 버는 일은 나의 hobby like two face Ben Simmons처럼 triple double 한껏 즐겨놓고 아이돌이란 trick을 거부 실컷 퍼부 랩 and don't put that bubble Yeah I'm ballin' I'm ballin' I'm moving What's up Jin Jin I'm on my way 한국의 첫 번째 rap legend I like my haters 돈을 버는데 큰 도움 되죠 물러 the gang 목에는 상당수 chain hanging 규형 말대로 너인 그저 2018년 디페인은 내가 챔피언 속도계가 깨져 turn up to the maximum 너무나 쉽게 발에 신겨버려 랩 심은 손목에 벌리 맞은 시간 I'm walking like a king 우리 다시 돌아왔지 You know what I mean Yeah I'm out through in the building yeah. I'm walking like a king 우리 다시 돌아왔지 You know what I mean Yeah I'm out through in the building yeah. Cash like there ain't no tomorrow 죽을 때 내가 챙겨갈 수는 없잖아 ay. 이건 내가 이뤄낸 거라고 Walk like a king, like a king 내 맘대로 할 거라고 Mr. Gonzo's beat 타고 나를 다들 나 봐도 그네처럼 swing 내게 밀려오는 파도 달릴 거야 성공 가도 날 믿어 brother 신형 brand new car yeah 차도 yeah 슈퍼 비면도 너무 껴 거미줄 전부 손들고 흔들어 허리춤 내 위치가 어디냐면 종의 머리쯤 다 덤벼도 돼 yeah. 너는 I'm walking like a king 우리